준수 씨네 결혼 선물로 무엇을 사는 게 좋을까요? 준수 씨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카메라를 사주려고 해요. 좋은 생각이네요. 저도 빨리 선물을 사야겠어요.